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에 광명성전을 맞으며 국제 김종일상 리사회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스위스 준비위원회와 진달래 아동기금 회장 진달래 사파리니를 비롯한 외국의 인사들이 꽃바구니들을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소령님들의 동상에 15일 꽃바구니들이 진정됐습니다.